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래 들려주는 시장 문 열었습니다. 남자분과 여자분의 목소리가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나이 젊은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음악이 선택되어져서 나가고, 여러분은 쌓여있는 눈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예, 함께 즐기는 오후 달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첫 곡으로 오늘 팝송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팝송 나가려니까 어떤 음악이 들릴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음악 나오시면 함께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 들으신 음악은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의 노래였습니다. 가요죠. 팝송을 찾으려다가 제목은 영어이고요. 노래 가사는 우리말인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셨죠? 제목 기억하세요? 네조의 여왕. 김남주의 그 웨이브 파마 머리가 유행이었던 바로 그 드라마 상에 태봉 역으로 나왔었던 주인공이 김남주에게 불러주었었던 노래였습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그 이렇게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이 노래를 아주 이제 하이톤이잖아요. 아주 높은 이 노래를 정성을 다해서 불러주는 그 장면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상식에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더군요. 정말 예 아름다웠습니다. 남자이지만 그 드라마상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열창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경우에도 좀 많았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네버엔딩 스토리는 부활의 이승철의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고 감미롭게 들리는 특색 있는 곡이었고요. 히트도 했었고요. 종전에. 그리고 그 덕분에 아주 장면이 풍부했던 풍요롭게 보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듣기 좋았죠? 오늘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음악 분위기도 곧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예, 다른 시간 같으면 이 시간에 예, 장미라 국장님이 앉으셔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시고 음악을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아, 힘드신데 계속 하시고요. 제가 그냥 기계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혀드리고 제가 얼른 마이크를 뺏어서 여러분과 마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하고 앉았습니다. 자리하고 앉은 김에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백지영이 불렀죠. 내기의 캔디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태경과 함께 예, 듀엣으로 춤과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이 태견의 목소리도 독특하게 들렸고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모습도 정말 예 모처럼 만의 예 댄스 노래라고 해서 잘 들렸고 시상식에서도 그 모습이 화려했다고 생각되어져서 아직도 연말을 느끼게 하는 이 눈 때문에 내 귀의 캔디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고요. 한쪽에는 그리고 한쪽에는 쌓인 눈이 있습니다. 쌓인 눈은 피해서 예 뛰어다니시면서 한번 내 귀에 캔디를 들어보시면서 몸을 조금 움직여보시고요. 춥지만 열심히 걸으시면 예 넘어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뛰어보세요. 예, 제가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들에게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어서 내게 캔디를 들려드렸습니다. 뭐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캔디처럼 부드럽게 뭐 달콤하게 들리시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솔직한 목소리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처음에 들렸던 목소리와 지금 들렸던 목소리가 별다르지 않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제 인간성이니까 그렇게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캔디처럼 달콤하거나 초콜릿처럼 녹아드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한 목소리 하나로 밀고 살아왔습니다. 예, 그것으로 점수를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DJ들은 DJ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음악을 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도 상을 주시는 분이 없기에 저희끼리 상을 주고받는다면 장미라 국장님은 국장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길순 선생님께는 엉아상, 예, 뭐 형님상 뭐 이런 거 드리면 어떨까요? 한결같이 앉아서 틀어주시는 그 DJ상을 두 분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준다면 뭐 계속 앉아있으니까 아, 잘 앉아있는다, 뭐 자리상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예. 그리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는 한결같은 뭐 그런 거 어떨까요? 한결같이 듣는 이런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름은 굳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도 예 청취자상 뭐 이런 거 드리면 어떨까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 이제 도망가시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끄시지 마시고요.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예 감사하다는 상을 또 드리고 싶네요. 저희끼리 이렇게 상을 주고받다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다 한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있어야 옆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 또 저희보다 더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딴따라라고 부릅니다. 예, 한때 저도 딴따라였습니다. 예,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연극 대본 들고 앉아가지고 예, 뻔뻔하게 앉아서 뭐 궁시렁궁시렁 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연극 하나 짜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예, 한 판 예, 놀아먹고 뭐 이랬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따라 그러면 친근하고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딴따라가 아닐까. 예, 이름표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딴따라를 꿈꿉니다. 딴따라를 꿈꾸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건방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예, 그 사람도 저처럼 박시성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딴따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라는 의미에서 딴따라들을 위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박진영의 딴따라 블루스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아, 딴따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딴따라들은 어떤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까? 들어보시고요. 눈 좀 빨리 녹으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딴따라 블루스. 걸어가 내 몸은 또 깨어나고 멋지게 살자 음악이 울리면 몸을 움직이며 사랑을 기다린다 그것도 잠깐 불꽃이 식으면 난 다시 움직인다 I'm sorry baby 술에 취해 신나고 춤추고 놀고 술 떨어지면 다시 무대에 올라가 돌고 돌고 신나게 뛰고 흔들어 대고 멈추면 박수 소리 어디서 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딴따라 블루스 박진영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예, 워낙 강하죠. 외모, 성격, 예, 개성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일반 행동, 예, 언어들 뭐 이런 사용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강하다 보니까 이런 개성이 강한 분들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매니아가 또 따로 매니아층이 있죠. 좋아하는 층들이 너무 좋아. 무조건 좋아.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좋아. 너무 그래서 싫어. 예. 반반이 나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싫어. 그렇기 때문에 좋아. 예. 어쩔 수 없지.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누가 날 좋아한다거나 누가 날 싫어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로 귀등으로 듣고 넘기고 콧등으로 들으면서 그냥 콧방귀 끼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이제 공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요. 정말 이런 주위에서 나 너 그래서 싫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를 쓰면서도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의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의를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신청곡의 제목은요,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입니다. 이 신청곡을 신청해 주신 분의 연령대는 40대 후반이십니다. 여성이시고요. 그분의 직업은 시 낭송인이십니다. 낭송 목소리가 참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노래를 알려주신 분도 예, 멋지신 분입니다. 목소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 열정적인 모습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넘어지시면 못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이 넘어지시지 않기를 항상 바랍니다. 눈 오는 날은 특히나 넘어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이라는 노래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한번 그분과 그 아름다우신 분과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은 눈이 남아있는 이 눈부신 날에 조금 쌀쌀하지만 눈부신 날에 아름다운 여성분과 또 시장을 오고 가시는 여러 많은 분들과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 예, 물건값들이 조금 비쌉니다. 날씨를 타는 것들은요. 그래도 필요한 것들은 먹어야겠죠. 예, 우리 모두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만큼 아름다운 사랑들이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랑들이 눈에 조명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오후에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잠깐 옛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녀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귀에 익숙하신 음악이었습니다.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차분해지네요. 이렇게 차분해지면 눈이 꾹꾹 눌려서 다져질 것 같기도 하고요. 스르르 녹아내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노래에 맞춰서 한번 차분하게 내려앉아 봤습니다. 성격사 저는 이렇게 차분하지는 못합니다. 할 말을 잃어서 말을 안 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어서 항상 돌아다니거나 무슨 일을 꾸미거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차분한 사람은 항상 부럽고요. 여성다운 분은 더더욱 부럽고요. 노래 잘 들으셨죠?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예, 영원한 노스텔지아입니다. 소녀와 사랑이란 두 단어는요. 잘 들었고요. 갑자기 계속 무언가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감상을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노래 잘 들으셨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건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꿈을 꾸죠. 저희에게도 꿈이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꿈에 그치면 그저 개꿈일 뿐이죠. 그것이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난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어떤 그림이냐. 내가 피카소처럼 그 당대에 유명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어느 미술관에 걸 것이냐. 내지는 빌 게이츠처럼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책상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꿈이요. 그리고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천득처럼 수필을 쓰겠다. 비단을 짠 것처럼 아름다운 수필을 내가 죽기 전까지 10권을 만들겠다. 이러한 꿈이요. 과정도 중요하고 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정이든 결과물이든 꿈을 처음 담는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제 생각에도 구체적이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어느 단계가 빠져 있는지 또 반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야 해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꿈? 그런 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아 정말 꿈 설계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네요. 이제부터 꿈을 꾸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체적인 꿈을 꾸십시오.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리시고요. 구체적으로 그 지도에 자기 스스로 마인드맵을 그리셔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으셔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노래는 어떤 노래를 제가 또 들려드릴까요? 이게 갑자기 기계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하고 잘 안 친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얼른 기계를 두드려서라도 제가 음악을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음악 없이 기다리시기 어떠세요? 잘 모르셨다고요? 기다릴만 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음악을 다시 한번 띄워봤는데요. 아, 제가 음악 띄우는 거 찾으면서 제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 빨리 찾아서 음악을 들려드리자.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네, 주문을 외운다는 아브라카다브라. 라. 라. 듣기 좋네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주문은 영혼을 담습니다. 주문을 외우실 때는 조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잘못 외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비록 나하고 나하고 연인 사이가 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 보고 찢어지라고 하는 주문은 좀 예, 무섭네요. 그런 주문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문이요. 나의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꿈이 언젠가는 내가 걸어가는 발판이 되고 내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주문을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그런 주문을 외우자고요. 예, 지금 시간은 4시 49분입니다. 시간은 정말 잘 가네요.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기계가 한번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그 아이들 학생들은 방학이죠. 그리고 마침 방학 때 또 폭설이 내려서 아이들이 정말 다행입니다. 학교에 뭐 가더라도 뭐 휴교였겠지만 마침 힘든데 집에서 쉴 수 있어서 다행일 것 같고요. 쉬는 동안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많이 인기몰이를 했었던 선덕여왕 뭐 이런 제목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미실에 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물 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류나 책들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덕여왕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그 신라가 삼국 중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죠. 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절대적인 힘을 쏟았던 주인공이 바로 선덕여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또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2009년 아주 화려한 별로 떠오른 김남길이라는 또 남자 주인공이 있었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김유신이라는 주인공이 그다지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나중에 비담난을 일으켰던 그 비담의 주인공 김남길이라는 주인공이 아주 대단히 많이 떴고요. 그 사람의 양면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한 표정 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살아나서 더 인기 몰이가 되지 않았었던가 싶습니다. 아주 예, 선덕여왕 보면서 재밌게 잘 봤고요. 또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물을 그려내는 어떤 여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연륜이나 나이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능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에 주어졌든 어느 자리에 주어졌든 자기가 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에 빠져서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연말에 봤던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특집 드라마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백일섭 씨와 최민수 씨가 부자간으로 나오면서 성숙되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성장 과정을 보였었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는 참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참 멋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우셨다고 합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그 드라마 보시면서 우셨대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라는 그 입장에 서서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정말 남자들 이러면서 정말 남자들의 세계는 저래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또 떠오르고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떠오르고 하면서 정말 그게 남일 같지 않고 이래서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드라마 보면서 웃고 우는 건 여자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예, 뭐 드라마 하면은 드라마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또 2009년도에 여러분에게 드라마 하면 예, 많이 떠올랐던 노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드라마 하면 아까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드라마에서 또 나왔었던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은 또 아까는 이제 또 여성 음악을 들려드리잖아요. 지금은 남성이 부르는 드라마의 또 메인 타이틀 곡을 한번 또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꿈을 꾸다를 부릅니다. 김태우죠. 가슴 속에 바람이 분다 그대 모습 지워져간다 후회란 꿈을 꾸면서 너를 그리며 난 지금 여기서 있다 하루를 버틴 것 사랑했던 그 말 때문에 한 달을 버틴 것 날 바라보 꿈이라 믿었던 잘 들으셨습니까? 꿈을 꾸다. 김태우였죠. 우린 항상 꿈을 꿉니다. 제대로 된 꿈을 꿔야죠. 개꿈은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모두 제대로 된 꿈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잘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냥 웃겼어. 일기를 보내오셨네요.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잠깐. 신입생의 예비 소집일은 정말 별것이 없었다. 총기 없는 눈빛으로 빗었는지 말았는지 얼굴에 물기가 닿았는지 말았는지 멀겋게 의자에 앉아 동별로 책상을 나누고 사람들이 오는 대로 용지를 놓으라고 입학식 날에나 오라고 말한다. 정말이지 왜 왔나 하는 마음이 저 바닥 깊숙한 곳에서 불뚝불뚝하고 솟아올랐다. 그럼 이것도 이메일로 작성해서 날려 보내라지 왜 불렀나 싶고 별일도 아닌 이런 일로 오라가라 하는 것도 내키지 않고 정말 허무한 생각도 들었다. 아예 그런 생각을 잊으려고 빨리도 눈 속을 걸어서 나왔다. 입학 예비 소집일에 다녀오신 어느 어머니였어요.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눈을 밟으면서 느끼고 왔는데 저랑 비슷하셨네요. 시간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봐야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의 1분을 예, 제가 마무리를 한 겁니다. 2010년도 믿으세요.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또 나 자신에게 서로에게 믿음을 주세요. 또 한 번 칭찬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꿈을 향해서 달려가 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건 오늘 잘 자기 위한 예 건강한 발걸음입니다. 조심해서 오늘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초등학생 또 유치원 예, 방학이 아니죠. 졸업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봤어요. Graduation Tears 한번 들으시고요. 한번 마지막으로 또 예, 가라앉아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좀 흘리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편히 쉬시고요. 마무리 잘하세요. It's the day of my emotion, can't you see? friendship and love I leave behind as I stepped out of the schoolyard I have known. I don't know how I would go on without you. In a wicked world, I'll be all alone. I've been blessed with school life, don't care about a thing. Gotta thank our teachers and my 매일매일